2020년 12월 17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. 어제 군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오늘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. 만약에 전쟁이 났어요. 두 진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때 이들의 24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? 사람들은 흔히 전쟁이라고 하면 총탄과 포탄이 빗발치는 그런 걸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시간은 매우 조용하게 흘러갈 거예요. 대부분의 전쟁은 얼마나 잘 싸우는가의 싸움이 아니에요. 얼마나 적당한 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의 싸움이죠. 마음이 급해서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 한 발을 잘못 내디디면 본인뿐만 아니라 전체를 위험하게 할 수 있어요. 영적 전쟁도 24시 흘러간다고 생각할 때 해야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마음이 쫓기고 불안한 상황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기다리라. 이것만큼 힘든 일이 있을까요?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. 기다리라고 할 때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가라고 할 때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. 저는 그동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서밋의 큰 그릇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위해서 참 바쁘게 움직였어요. 세상이 말하는 스펙이죠. 그런데 더 많은 것을 하려고 뛸 때마다 저는 더 외로워지고 그렇게 갖춘 재능이 참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버리더라고요.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. 더 오랜 기다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정말 큰 서밋의 그릇이다.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.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모으시고 237 다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포럼을 담으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. 사탄은 총뿌리를 겨누고 얼른 나와서 덤비라고 도발하죠.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. 그 말에 욱해서 머리를 드는 순간 저와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해지겠죠.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? 지휘관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계획을 마련하셨어요. 다른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죠. 우리가 기다리는 건 결코 꾹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. 오히려 즐거움과 설렘의 시간이죠.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겼으니까요. 오늘 하루 여호와의 깃발을 두 손에 꼭 쥐고 하나님의 신호를 들을 준비가 됐나요? 오늘은 제가 예전에 녹음했던 곡 하나를 들려드릴게요. 저작권 걱정이 전혀 없는 곡이에요. 어설프기 짝이 없는데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제 삶에 기다려야 할 때가 오면 가끔 꺼내 듣고는 하는 곡입니다. 램디 에디션입니다. 기다림의 행복이라는 연주곡이에요. 오늘이 최고의 서밋타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.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,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